아침마다 좋아요 난 바라는 처음 보는 저 남자 누구야? 다 맞다 나 이제 남자친구 아니지 자연스레 네 번호 눌렀잖아 전화 하나 갔어 하자니 꼽치는 것 같고 뭐라도 안 하면 나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싫어요 버튼은 없는데 싫어져 30년 명칭 하나 갚아낼게 여기도 좋다고 저기도 좋다고 한 번만 놀자고 왜 그리고 나고 어때 어수비게 이제 내 것도 아닌데 왜 뺏기는 것 같은지 야 너 나 없이 참 잘 사네 눈꽃 지려우니까 노는 것 좀 잘 사래 목까지 올라온 저 줄에 삼키고 오늘도 좋아요 이러지 난 너를 대고 오히려 더 좋아 보여 pretty woman Oh shit, 내 생각은 할까? 고민하면 좋아요, 난 노래지.